보고 싶어서 그래. 것 같지 않아. 시간 느리게 흐르는데 멀어지는 너의 걸음은 빨라. All right now 꿈이라며 깨고파. Yeah. 눈 미련 하나 없이 끝 인사를 건네.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은 노래. 이젠 우린 하나가 됐다고 말하던 입에서 나오는 이 별은 멋져. 어느샌가 너의 그림자도 뒤를 보면 Please call me babe. It's your lady day. 헤어지긴 아직은 좀 미는 듯해. Why why why 이 새벽에 덩그러니 겨져버린 내 기분은 down down down. 햇살이 필요해. 어두운 구름이 달아나질 않아. 해석한 피눈에 차가운 빗줄기가 날 적시잖아. 당신은 무너지기 싫은데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보면 Cry me out. 내가 차가워지잖아. 물방울이 번져 내 어깨를 적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쯤엔 눈앞에 빛이 안 보이네.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날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 진심스레 끊는 인사 속에 다정한데 다시 가도 날 It's your rainy day. 숨 쉬게 하지도 마요. 아직도 나 봐도 보이는 걸까? 우연을 엮어 운명을 만들고 희망 고문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탈 수 없는 너의 개소를 내미는 나. 그대여 내게 돌아와 줄 수 없다면 돌아봐도 안 돼요. Baby, I will try to let you go. 그대여 나는 죽어도 안 되겠다면 차라리 날 숨쉬게 하지도 마요. 아직도 난 그대 안에 사는데 그댄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면서 왜 날 이렇게 괴롭히고 미치게 만드나요. Let me go. Don't you know I'm dying. Oh God, 날 놓아줄 수 없다면 내게 돌아와요. 그대여 내게 돌아와 줄 수 없다면 돌아봐도 안 돼요. Baby, I will try to let you go. 정말 조금인데도 세상이 흐려지는 게 좀 취한 것 같아. 나 시계를 잃어버렸나 봐. 한쪽 발이 허전해 바라보다 알았어. 시계 다 또한 이거 내 팔 위에 있던 네 손 하나 느낄 수 없단 걸. 매일 가던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게 많았는지 사는지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내가 여기 왔잖아 왜 몰라 네가 좋아하던 화분에 꽃도 조금 샀는데 네가 자주 젖으면 네 향기 빼고 모든 게 돌아왔는데 너만 없네 문 열어봐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뗄 수 없을지라도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ife is true. 내 어깨 위에 네 손이 푹 감싸 안으면, yeah. 나에게 네가 뻔히 날 보고 있으면, 그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나의 계절은 봄. 오늘도 난 고백 대신 그냥 도백. 너는 내가 어때? 너라면 난 오케이.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 한 말. Baby, baby, baby boy. Love is true. 이 밤은 너무 길어. 버린 네 미소는 그림처럼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지. 그냥 너를 따라 나는 웃지.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내가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네가 날 보며 웃어주는 것도, 내 얘길 들어주는 것도 난 그걸로도 충분한데. 너를 보며 웃잖아. 두 눈이 말하잖아. 너도 이렇게 대답해줘. Say yes, say yes. 너라서 좋아. 네가 날 울려도 좋아. 너는 나의 모든 전부니까.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 다 한 말. Baby, baby, baby boy. Love is true. 결국엔 나니까 멀지 않은 원더랜드 끝은 나만 나니까 Teenage dream follow my future Teenage dream follow my future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닐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 듣기 싫어 더 반복됐던 그 말들 안 들어도 돼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내 손을 잡아주겠니 창밖으로 나가 무지개를 찾아서 다이 특별히 갈 곳이 없어도 괜찮아 우린 As far as I know I know, I know 걱정하지 말고 나라 내 손을 잡아주겠니 창밖으로 나가 무지개를 찾아서 다이

쉽지가 않아. 그런 말은 하지만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나 뭐야, 어떤 맘을 준 건지 sunrise, it takes me away as I'm staring at the lights you hold. The feeling of a door, oh, take me on to you. I can't hide it anywhere, I follow to your dream. Is this what they have been calling love? And it just goes on. Oh, take me on to you. You're my flower and I'm your bee. You know you keep me alive. You're my reasons for everything I do, the other half of me. Oh, take me on down on river, I'll go wherever it leads to you. Oh, take me on into your eyes, I'll go wherever world you're on. The morning sunrise takes me away as I am staring at without anyone. The feeling of a door, oh, take me on to you. When the light of yours shines down so beautiful, I laugh, I sing with you. Oh, it's like when stars fall around you. You take my heart away. Oh, take me on down on river, I'll go wherever it leads to you. Oh, take me on into your arms, I'll go wherever world you're on. Thank you. Close your eyes, hear my heart. You can't see my lies. Gonna tell a lie through my eyes. You will never know. Gave me your heart. I will take your heart and I'll rip it all away. Close your heart for too late. Maybe I'm insane. Gonna tell a lie. You deny. They already know. Gave me your heart and I'll take your heart. Leave them all behind. Hide the walls. Take me out of your castle. Sound of laughter behind these walls. Don't you know there's only one way here? Fear comes through me day and night. Here I'm yelling out, I'm not the queen. You and I can maybe make it out. You are my adrenaline. Bring the castle down. Maybe I can show you when it goes down. Your adrenaline. Burn down all the trees. Maybe I can show you. Make it tight. Maybe I'm insane. Gonna tell a lie. You realize I don't really care.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 ¿Te gustan las historias de terror? Historias de miedo para contar en la oscuridad. ¿Te gusta el miedo? ¿Y disfrutar de canciones de K-pop? Bienvenidos a Sótano Turro. Yo soy DJ Jessie Yo. Cada semana una investigación nueva. No te lo puedes perder. Todos los viernes a partir de las 8 de la noche. Solo a través de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